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해서 투시하라 페르난도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7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. 세계보건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